멀리서 그대가 불어와 작은 내 마음을 흔들어 터벅터벅 지친 발걸음 아무 이유 없는 눈물만 희미한 추억이 담긴 구석진 내 맘 어디에 그대의 흔적도 있을까 Oh my baby you're my everything 돌아와줘 Will you stay with me 사랑인 걸 몰랐었나 봐 나 이제 알았어 네가 나의 전부였단 걸 네가 나의 마지막인 걸 전해주지 못했어 손에 쥐어주려 했는데 꺼내지도 못해 버렸어 희미한 추억이 담긴 구석진 내 맘 어디에 그대의 또 있을까 Oh my baby you're my everything 돌아와줘 Will you stay with me 사랑인 걸 몰랐었나 봐 나 이제 알았어 네가 나의 전부였단 걸 나 이제야 알았어